the best show. Mr. V and of course Moon Swings. Aight. Yo, yo, I got y'all didn't down and egg each other. Rest in peace. Don't cheap is on and I'm gaseki. Shimmy go ligan and sujong I get XX key. Pyong yo noodle down and don't bitch that message. Dung dung edo yo ja didn't mad at gasek she. When I need books or eating chims and they recipe. No then I'm got a team. No then hold you lead. Don't kun your chok chok again. Mote and I'm good with both of you. Panty John and down and beam good yo. Kun then on ojum zir. Nan and beat. We an actor. Chunum yok ja go suji. GGD yeah boogie tick down. 소문 나고 질타난 시원하게 가 허락받고 하는 질사 해변에 꽃게 주워 먹는 할배보다 과식 난 toxic 니 팬들 뺏어 금품 갈치 난 존나게 문제 많아 그래 교과서지 전엔 죽었지만 약 먹은 물건 난 올라섰지 UPT MOBB Jiggy Fellas 내가 블랙넛이다 캐시야 내 오른손이 바스코 형의 왼쪽 어깨 위에 그게 내 자랑 네 옆에 스모키 덕질하게 집에 모든 래퍼들은 그냥 다 브라자나 차는 게 어때 너네한테서 저 길이네 나 니가 마치 로제 팔리겠냐 그게 집어쳐 안 들어 일본 역사도 아닌데 자꾸 왜곡을 만들어 그냥 빙을 뜯어 병신아 왜 멍청한 나이들 귀를 괴롭혀서 가져가고 묻은 짤짤해 이런 비유하긴 바스코한테 죄송하지만 너넨 홀로 남은 바스코처럼 없어져 환희가 웃음기 다 빼줄게 내가 솔직히 자신 없지만 촛가라 다 배째라 원래 힙합은 봉이반 무식한 게 내 무기 모두 덤벼봐 너무 비싸 나 못 따라가 내 이름 값을 2년 전에 나 집어댔던 애들 어디 갔어 니들 손가락 잘랐는 랩 더 이상은 씹지 못할걸 여과 없이 쏟아 거침없이 몰아붙여내 시야는 오로지 전방 예상하고도 아무도 못 막아 난 더 큰 걸음으로 정면 돌파 설마 아직도 내 평판을 못 들어봤는가 그렇다면 짚고 넘어가야지 않을까 예 나는 랩하는 광주 빛골 이곳을 감독하지 마치 선동열의 야구 How about that 반박해봐 반대한다면 들어와 신세계 황정민의 자세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난 관대 감당 안 되면 꺼져 도망가는 게 최상체 Fuck your swag 족도 없는 게 남자다운 척해 배짱 없다면 주머니 손 꺼내 애초에 너 따위 관심 없는 그 꼰대 탓 말고 그 전에 먼저 공손해 모두 내게 떨어지길 바래 하지만 멀어지는 아래 이 게임은 내 손 안에 뛰어넘어 위로 향해 지펠린 듯 다 벌어진 내 안에 다시 married to the hip hop 다시 처녀처럼 벌어지는 yeah. 가래 끓는 소리가 울려 퍼져 너의 헤드폰 숨기고 다 분한 재생 목록을 새로 갈아치워버려 가짜 힙합 간지 영미리로 밀어버려 Damn motherfucker 나는 아직 배고파 더 먹고 싶어 멜론 벌레 상관하네 모든 삼켜버릴 테니까 홍대 바닥 하나로는 못 채우는 내 시탐 난 반반 섞여 있을 데미 가로 베니스가 변종 또는 별종 내가 원조 또 정통 모두 다 복잡품 내가 원본 넌 견본 그래 1억 정도 내 연봉 한 10배쯤은 불려 만약 판다면 내 영혼 Fuck you man 안 팔아 Guerrilla Music Molotov Cocktail Basco and J.K. Baby